변해 나를 반겨주는 곳이 있다는 것. 맑은 미소로 나를 반겨줄 평화로운 곳이 정말 있을 것 같아. 나는 갈 테야 그런 곳을 찾아. 멀고 험해도 견딜 수 있어. 희망 안고서 찾아가리라. 그 어디든 가리라. 나의 고향 찾아. 그땐 마음껏 웃으면서 살아.